쳐 지들어 my mind 내 눈앞엔 our pro 또 눈앞엔 뭣도 없는 완전한 넌 pro 제대로 PSM 아직 어린 내게 무슨 짓을 하게 이 더러운 성취와 상대도 하지만 어제 우리가 아니야 No just do not touch me I'm not a Piero 더 넓은 하늘을 등지고 살고 싶어 자유를 알고 싶어 대장을 잘 봐 너무나 멋져